나서 살아 용감한 아이들 우리는 하나 뭉치면 평화의 사자 정의의 등불 밝혀 우들 지키며 힘차게 악의 물이 접어쓴다 적의 용사들 수호자 볼트론 아름다운 공주 위해 사랑으로 뭉치자 영화 위해 날아라 다섯 사자 볼트론 힘차게 날아라 이제 용사 볼트론 힘차게